그녀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간다.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출 때 부드럽게 말한다. 너 얼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황당해하는 그녀. 놀라면서 말할걸. 뭐 묻었니? 웃으며 말한다. 사랑이란 부드럽습니다. 라고 써있어.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있다가 말한다. 어? 글자가 바뀌었네. 그녀가 웃으며 말할걸. 이번엔 뭔데?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나 배고프니 빨리 밥 시켜 짜샤. 웃으며 찻잔을 집어던지는 그녀. 그런 찻잔에는 맞아 죽어도 좋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남성 여러분, 정말 그런 찻잔에는 맞아 죽어도 좋습니까? 하이텔로 고경은 씨가 주신 글인데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휴일, 데이트 약속 있는 분들 이거 써보시면 어떨까요? 2단계입니다. 그녀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준다. 주면서 말한다. 너 장미에 가시 있는 거 아니? 넙죽 받으면서 그녀야 말하겠지. 응, 알아. 좀 있다가 그녀의 몸을 손가락으로 툭 친 뒤 손가락을 빨면서 말한다. 아, 가시에 찔렸다. 그 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장미가 있을걸. 그런데 너무 간지럽죠? 자, 엘렌 바킨과 알파치노가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결국 사랑에 골인하는 영화죠. 사랑의 파도, Sea of Love 중에서 Sea of Love. 영화 속에서는 Phil Phillips가 불렀는데요. 오늘은 Honey Drippers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강동구 암사사동의 엄유경 씨, 잘 들으셨죠? 자, 서울 성동구 성수일가의 주정아 씨의 신청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텔로도 강의정 씨, 정윤상 씨, 황철희 씨, 임지한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셀마 루이스 중에서 House of Hope, 토니 차일즈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는 그 마음이 정말 가슴 찡하게 다가오네요. 아,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언제 들어도 언제 봐도 가슴 찡한 장면이 있죠.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서울 성북구 성북일동에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보충수업 받으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마정설 학생, 그리고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과 1학년 김지원 학생, 친구 지선 씨와 같이 들어주시고요. 대구 북구 북현이동의 손윤정 씨, 동대문구 장안이동의 김선경 씨, 하이텔의 박창우 씨, 남현주 씨,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그 마지막 장면과 Kitting's Triumph입니다. 리드. Understanding Poetry by Dr. J. Evans Pritchard, Ph.D. To fully understand poetry, we must first be fluent with its meter, rhyme, and figures of speech. Question 1 rates the poem's perfection. Question 2 rates its importance. And once thes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determining the poem's greatness becomes a relatively simple matter. If the poem score for perfection is plotted on the horizontal of a graph... Mr. Keating, they made everybody sign it. Mr. Anderson. You gotta believe me, it's true. I do believe you, Tom. Leave, Mr. Keating. But it wasn't his fault. Sit down, Mr. Anderson. One more outburst from you or anyone else, and you're out of this school. Leave, Mr. Keating. I said leave, Mr. Keating.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All of you. Down. I want you seated. Do you hear me? 서초구 잠원동의 김세원 학생, 친구 정은이, 수연이랑 함께 들으셨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키팅스 트라이엄프였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볼륨을 높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네요. 영화를 좋아하는 형제라고 서명을 하셨는데 혹시 루미에르 형제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곡 대구남구 대명팔동의 장정숙씨, 성동구 옥수일동의 양은실 학생, 그리고 경북 경산의 유성진씨, 동대문구 전농삼동의 강주미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가장 마지막 장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립니다. 렛 버틀러가 떠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뒤에 스칼렛은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죠. 바로 그 마지막 장면과 타라의 테마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맨 마지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제 옆에는 토요일의 사나이 정성희 씨가 나오셨습니다.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뭔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 잔뜩 적혀 있는데요. 아직 93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네. 아마도 아직 그 아카데미 상이 예. 그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터인데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93년도 최고 걸작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를 이 기회에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93년이 끝나면서 온갖 잡지에서는 올해의 베스트 10 또는 올해의 워스트 10 이라는 제목 하에 어떤 영화들은 그야말로 밟히고 또 어떤 영화들은 선택받고 그래서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즉슨 간택받은 영화들 중에서 다시 간택받은 영화들이 우리의 노미네이션 다섯 편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까지 기세등등하게 네. 이야기하는데 가장 유명한 상인 아카데미 상의 후보들은 다음 주면은 일제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정은임 씨께서 아마도 자세히 더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것을 점치면서 두 가지 잡지에 나와 있는 베스트 10 기록을, 그리고 비교적 제가 꽤 신뢰하는 네. 그 두 잡지의 기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잡지들이죠? 그 하나는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는 흔히 락큰롤 잡지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네. 그 대중문화 잡지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나을 롤링스톤에 실려 있는 예. 그 영화 10편과 그리고 프랑스 영화 잡지 까이디 시네마가 뽑은 93년도의 베스트 10 소개가 올해의 내용 그 오늘의 내용이로군요. 네, 오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우선 그 롤링스톤에 뽑은 것은 여러 명의 비평가들이 합계를 낸 것은 아니고 네. 뉴욕커 중에 뉴욕커라고까지도 불리우는 그래서 뉴욕에서 가장 입이 걸은 영화 평론가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네. 짐 하버만이고 또 한 사람은 피터 트래비스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 피터 트래비스는 한번 걸려 들었다 하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 15,000단어 수준에 이르는 네. 그 아주 골치 아픈 단어들만 골라서 짓 밟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스파이크 리는 피터 트래비스를 자기가 파티에서 만날 때마다 때려주고 싶은 것이 자기 그 소원 중에 하나라고 예. 다른 그 맞은편 잡지 스핀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에서 밝혀서 네. 과연 피터 트래비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혹시 정성희 씨께도 그런 분 그런 감독님 안 계세요? 아, 사실 아직 제가 그렇게 되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 우선 재미있게 뽑은 것은 몇 가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예. 93년도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네. 물론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이죠. 그리고 옆에 사진을 올려놓고 가장 빨리 추락하는 영화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마지막 액션 히어로를 넣고 있습니다. 예. 가장 과대평가 받은 영화는 아마 이 대목에서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몹시 화를 내실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케네스 브레나의 헛소동은 좀 과장되어서 평가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너무 낮게 평가받아 지나치게 과소평가받아 좀 다시 한번 그 평가받을 기회가 있어야 될 영화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개봉 중인 그 퀸틴 타란티노 시나리오의 추루 로맨스를 뽑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퀸틴 타란티노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93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로맨스는 에이지 오브 이노선스 마틴 스콜시지 영화를 뽑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따분했던 섹스 장면은 마돈나의 육체의 증거를 뽑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스웠었던 영화는 아직 우리나라에 개봉되지 않은 Dazed and Confused 물론 이것은 레드 제플린의 동명곡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웃기지 않았던 영화는 우피 골드버그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뽑고 있습니다. 금년에 등장했던 가장 신선한 재능은 미나스트 소사이티로 뽑힌 슈즈 브라더즈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따분한 논쟁거리는 더 프로그램이라는 그 텔레비전 8부작 드라마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거의 개봉될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 아마 네. 염려는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데뷔한 여배우 중 가장 주목하고 싶은 아가씨는 애슐리 주드를 뽑고 있습니다. 반면 네. 안녕이라는 페어웰이라는 인사는 딱 한 명 있죠. 90년대의 제임스 딘이라고 불리우는 네, 리버 피닉스. 네, 리버 피닉스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애슐리 주드는 어디서 나왔죠? 이 아가씨는 원래 그 가수였었는데 네. 새로 등장하였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는 개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불어 제목을 쓴 그 구드 가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한방 때리기 라는 네.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락큰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같이 올려져 있는 올해의 락큰롤 앨범 10장을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최종 결산 후는 나오지 않아서 금년 최고의 앨범은 아직 알 수 없으나 10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올라온 리스트는 저도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한데요. 네. 펄잼의 이상한 괴물이 울고 울부짖고 있는 듯한 표지가 네, 그려져 있는 버서스 VS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앨범을 추천하는 추천사에는 이제 그 에디 버더가 짐 모리슨이나 피트 타운쉔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은 불교의 열반을 의미하는 뜻을 가진 그룹 너버너의 인 어트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중문화 잡지답게 평인즉슨 데이빗 린치와 데이빗 크로넨버그가 함께 락큰롤을 만들었다면 이런 앨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올라온 것은 과거의 거장 롤링스톤즈의 리드싱어인 믹 제거가 만든 새 앨범 원더링 스피릿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인즉슨 록큰롤 거장의 야심적인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은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신비한 목소리의 주인공 벤 모리슨이 만든 Too Long in Exile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가에 지나치게 빠져있던 벤 모리슨이 다시 블루스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올라온 것은 진 블러썸의 New Miserable Experience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인즉슨 버즈, 벨벳 언더그라운드, 그리고 REM을 뒤섞어놓은 것 같은 금년의 얼터너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올라온 것은 같은 그 얼터너티브 스타일이긴 한데요. The Cranberries의 Everybody is doing it, so why can't we?가 올라와 있습니다. 추천사인즉슨 공격적인 내러티브의 로큰롤입니다. 네. 일곱 번째 올라온 것은 아주 신선한 3인조 락큰롤러들입니다. SWV의 It's About Time, 네. 쿠쿠, 릴리, 타지 이 3인조의 신나는 댄스 리듬 앤 브루스를 주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꼬마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알려진 존 멜랑캠프의 휴먼 휠스가 올라왔습니다. 50년대 초기 락큰롤 스타일로 돌아가서 유머에 가득 차있는 락큰롤을 부르며 이제야 비로소 어른스러워진 그의 여유있는 앨범이 추천사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들이 댄스 그룹인지 또 뉴 웨이브 그룹인지 알쏭달쏭한 디페치 모드의 Songs of Faith and Devotion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천사인 즉 걸작은 아니지만 일단 논쟁을 멈추시고 즐겨보실 것 파티에서는 아주 어울림 이 추천사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영국의 REM이라고 불리우는 Radiohead의 Pablo Honey입니다. 킹크스와 스미스를 합쳐놓은 얼터네이티브 밴드 주목할 가치가 있음 이 추천사입니다. 예. 어쩌면 레디오헤드는 금년도 뉴 밴드에 올라올지도 모른다고 슬쩍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유, 전 대부분은 처음 듣는 가수들이고요. 뭐 SWV나 프리빌리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알겠고 펄잼 정도 그 정도네요. 어떻게 이렇게 음악이 해박하세요? 아, 해박한 것은 제가 아니라 롤링스톤 잡지니까는요. 아, 예, 그리고 롤링스톤에서 뽑은 93년도 베스트 10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피터 트리비스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덧붙여 놓고 있는데요. 1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었던 플레이어를 찍었던 바로 그 로버트 엘트맨이 네. 베니스 영화제에 가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숄트컷입니다. 직역하자면 지름길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수거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단편들이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텐데요. 레이먼 커버의 소설을 영화화시키면서 이제 곧 지진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듣고 온갖 사람들이 겪는 불안의 의식을 그리고 있는데 로버트 엘트맨은 별다른 주인공 없이 24명의 인생살이를 이리저리 카메라로 이동시켜가면서 3시간 5분 동안 아메리카의 그 어두운 정신세계 만일 93년 미국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이러한 것일 거야 라고 거장다운 여유 있는 태도로 솜씨 있게 그려냅니다. 특히 이 영화에는 수많은 배우들이 그야말로 케미오 같은 역할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재미가 만만치 않은데 네. 이것을 그 인터뷰라는 잡지에서 등장인물 몽땅 모아놓고 도표를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리저리 숫자를 세어봤는데 점심 식사가 다 끝나고도 저는 계속 쉬어야만 됐었는데 무려 네. 128명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이 128명의 리스트는 네. 로큰롤 가수 다 빼고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 배우 다 빼고 얼굴 보면 아 저 사람하고 알만한 배우들 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감독, 영화음악 감독, 촬영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그 미국의 인생살이이면서 지금 헐리우드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지정학적 영화 시네마스코프 네. 스타일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하네요. 두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금년에 개봉하여 그 만만치 않은 흥행 성적을 거둔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지인 캠피언의 피아노입니다. 네. 이 피아노를 추천하면서 그 피터 드리비스는 지인 캠피언의 정열적인 이야기와 헐리 헌터 하비 케이틀의 놀랄만한 연기 앙상블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쩍 덧붙이면서 하는 이야기인즉슨 예술 영화를 이런 식으로 상업적 포장을 하여 내놓는 솜씨도 역시 만만치 않다. 그래서 깐느 영화제는 이제 네. 헐리우드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을 골라주기로 작정한 모양이지? 라며 빈정거리듯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비난인지는 피아노의 미국에서의 흥행 성공과 그리고 금년 3월 아카데미상에서의 피아노의 결과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올라온 영화 미나스투 소사이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그 코엔 형제가 만일 백인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다면 휴즈 형제는 흑인들을 대표할 네. 것이다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LA 배경의 흑인 갱스터들 이야기인데 사실 흑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리얼리즘 스타일의 랩 음악들이 신나게 깔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파이크리의 영화도 그랬었고 또 보이즈 앤 후드 같은 네. 영화도 그런데요. 이것은 영화 사상 최초의 랩 스타일 미장센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장센이 랩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장면들은 정신없이 바뀌고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유머들이 그야말로 두 사람 머리가 아니라면 어찌 해낼 소냐라는 네. 것이 피터 트래비스의 추천사입니다. 진정한 흑인 영화겠네요. 그리고 또한 스파이크 리도 이제 올드 세대가 예. 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Remains of the Day, 그러니까 남은 나날들이란 뜻이 될 것입니다. 제작자 머천트, 감독 제임스 아이보리, 주연 안소니 홉킨스, 엠마 톰슨, 이쯤 되면은 이들이 지난해에 맛보았었던 하워즈 엔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 한다는 것쯤이라면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터인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임스 아이보리는 다시 한번 소설을 영화로 옮길 때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피터 트래비스는 또 역시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여기까지만이라면 나는 추천하고 싶다. 가로 열고 내년에는 알 수 없지. 라고 가로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아이보리 스타일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것도 슬쩍 덧붙이고 있는데 하지만 제임스 아이보리의 신작은 금년 깐느에도 역시 신작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등장한 영화는 네이키드입니다. 이 영화는 작년 깐느 영화제에서 지인 캠피언을 누르고 감독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마이크 리라는 새로운 채널4 출신의 신 영국 감독이 등장한 네. 것을 알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특히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그 데이비 셔리스는 아마도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영국 하층 계급에서 살아가는 한 세디스트 남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 영화를 보더라도 과연 이 영화의 진가를 알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깐느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동안 영국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웃고 거의 까무러치다시피 해서 그 깔깔 박장 대소를 하고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뭐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네. 그 자막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그것을 취재하라고 썼던 제 선배는 그 미국 생활만 7년인데 영화의 절반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완전한 세상이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는 그날이라고 말하는 그 애청자분들의 사연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서 저는 바벨탑 이후 영화를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근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섯 번째로 올라온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어쩌면 네. 어쩌면 그동안의 불명예가 모두 씻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네. 신들러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흑백으로 찍은 이 2시간 50분에 해당하는 유태인 학살 이야기를 통하여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감독이 정말 E.T.와 주라기 공원을 찍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온 가슴으로 눈물을 뿌리며 흑백 화면 속에 냉정한 객관적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그려냅니다. 특히 스필버그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자신이 유태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터 트레비스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즉슨 스티븐 스필버그는 늘 머리가 비어있는 영화를 찍곤 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꽉 찬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유태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스필버그가 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사실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수많은 서구의 철학자들 아도르노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이랄까 아니면은 또한 그 신좌파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프레드릭 제임스나 테리 글튼도 과연 허로카스트, 유태인 학살 이후 철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라고 묻기도 하는데 가장 한심한 것은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미국의 역사학자들입니다. 이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아우슈비츠가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우슈비츠 이야기가 말조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네. 스필버그는 이 영화로 한판 승부를 벌리려고 작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올라온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그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함께 에이즈 오브 이노선스,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를 통해서 19세기의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마틴 스콜세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베리린든을 찍었었던 스탠리 큐브릭에게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다.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의 큐브릭 컴플렉스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가 금년에 준비하는 영화는 SF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여덟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늘 달콤한 이야기만 찍어서 혹시 이 감독이 포장지에 쌓여 지나치게 평가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평가받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피터 웨어가 찍은 피어리스 공포 없이라는 영화입니다. 비행기 사고를 겪게 되는 그 참혹함과 인간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피터 웨어는 피터 트리비스 말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피터의 말에 의하면 네. 호주에서 헐리우드로 넘어온 이후 그의 가장 진지한 영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Dazed and Confused입니다. 그리고 피터 트리비스 말에 의하면 93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웃기고 가장 신나고 가장 부담없이 볼 수 있는 70년대 하이틴들의 시간 여행을 통한 소동극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Dazed and Confused요? 네. 그리고 열 번째 올라온 영화는 Vision of Light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촬영 감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이디어는 즉 필름으로 작업한 이 촬영 감독들을 이 영화는 비디오로 찍습니다. 그래서 HDTV로 찍은 다큐멘터리의 1호이기도 한 이 영화는 또한 영화의 진정한 마술사들이 꼭 영화 감독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뽑은 영화들이 이러한 것이라면 아마 유럽에서 뽑은 영화들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실 터일 것인데요. 네. 이번에는 가이드 시네마에서 뽑은 1993년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로 올라와 있는 영화는 그 오늘부터 개봉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그의 16번째 감독 작품 퍼펙트 월드입니다. 아, 이 영화가 1위예요? 예, 그리고 저는 2위 없습니다. 예.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최고 걸작이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존 포드나 된 것 같은 제스처로 이 영화를 담아냅니다.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야말로 아주 음울한 장르적인 비판 영화인 동시에 또한 케빈 코스트너에게 진짜 연기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주 근심어린 세심한 지도와 그리고 영화 전체에 가득히 깔려있는 서정미가 지난 20년 동안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른바 뉴시네마니 컬트 영화니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하는 등등으로 진짜 영화 보는 재미를 뺏어갔었던 그 텅 빈 공간 속에 쏜살같이 돌아와 이것이 진짜 영화란다 얘들아 라고 찍은 듯한 그야말로 어른의 영화입니다. 퍼펙트 월드는 아마도 요즘 영화를 즐기는 팬들에겐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데이빗 크로넨버그, 데이빗 린치, 코엔 형제, 스파이크 리 아니면은 존 맥너튼이나 또는 존 맥티어난이나 그리고 팀 버튼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따분하기 짝이 없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네. 오히려 그 느린 속도를 한껏 더 느려놓고 지루할 대로 지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흐름 속에서 영화를 철학하는 것, 영화에 관해서 명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2위로 올라온 영화는 아마도 지금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감독이라고 손꼽힐 스페인의 거장인 마누엘레 데 올리비에라의 영화입니다. 네. 이 감독의 3시간 20분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계곡은 스페인식으로 다시 각색한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감독은 꾸준히 깐느 영화제의 신작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영화 스타일을 모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마누엘 데 올리비에라의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보바리 부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유럽 통합 이후의 멜로드라마를 근심하는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이 노대가의 영화가 우리에게도 선보일 때까지 기다릴 도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이제 이 사람과 맞교를 수 있을 만한 유럽 영화 감독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에릭 로메의 나무, 신랑 그리고 미디어 도서실입니다. 네. 로메는 최근 그 사계절 연작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 아마도 일종의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만난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에릭 로메는 사랑이란, 인생이란, 90년대란, 유럽이란, 그리고 인생이란에 관한 모색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로메가 그려내는 것은 특히 이 영화 속에서 미디어 시대가 도래된 이후 서구 회화가 어떻게 변해나가는가를 전원 속에서 꼼꼼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에릭 로메는 자기의 영화 화면을 마치 인상주의 화면처럼 그려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인상주의 화면들이 어떻게 그 화면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가를 미디어 시대의 불안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면서 영화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 비디오로 출시된 그의 작품 녹색 광선과 분위기는? 네. 아마도 그 저도 네.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그러나 거의 유사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에릭 로메는 영화를 네. 한 편 한 편 찍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화 한 편을 단편으로 나누어서 찍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영화는 모두 합쳐서 단 한 편의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번째 영화는 역시 누벨바그의 거장인 알랭 레네의 스모킹, 노 스모킹입니다. 이것은 영화 제목이 아니라 두 편의 영화 제목입니다. 두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모킹이라는 영화를 한 편 찍고 노 네. 스모킹을 찍었는데 금연 영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편은 흡연 또 하나는 네. 금연인데 네. 놀랍게도 알랭 레네는 똑같은 시츄에이션, 똑같은 시나리오를 만일 다른 주인공을 쓰면 어떻게 다르게 영화가 나올까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시츄에이션, 똑같은 감독, 똑같은 촬영기사, 똑같은 편집기사, 똑같은 음악. 그러면 연기를 실험하는 건가요? 연기를 배우의... 실험한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똑같은 시츄에이션 속에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정은임 씨가 있을 때와 홍동식 PD께서 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척하게 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모색. 네. 아. 그래서 MBC 식당에 가셔서 정은임 씨가 앉아서 식사할 때 하나 찍고, 그리고 홍동식 PD가 똑같은 시간에 가서 식사할 때를 찍고, 네. 하지만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아, 재밌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니콜라스 빌리베르가 찍은 귀머거리들의 지역인데,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귀머거리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머거리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담은 화면이 기록영화로부터 실험영화로 옮겨가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추적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아마도 운이 좋거나 부지런한 분들은 영상자료원에서 보셨을 레이몽 드파르동의 전통을 잇는 프랑스적 다큐멘터리 정신의 새로운 진일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은 인도의 영화 거장 사다치드 라이의 숲속의 낮과 밤입니다. 이 영화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이며 또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사다치드 라이는 배고픔, 슬픔, 인도 이것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어떤 대안이 없는가를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다치드 라이의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보석과 같은 기쁨들을 이 영화에서 맛볼 수 있을 터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디오로 그들의 참혹한 삶을 다룬 것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얻기 위한 대학의 영화제들을 통하여 네.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비디오가 나와 있는 존 맥노튼 감독의 매드독과 글로리입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매드독 앤 글로리가 이 다른 전혀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영화 제목과 함께 이 까이에드 시네마가 뽑은 93년도 영화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그 제 생각에는 까이드 시네마에서 그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 이유는 존 네. 맥노튼은 원래 그 인디 영화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적은 제작비로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써서 자기 스타일의 영화를 찍는 감독인데 그의 헨리의 초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메이저에서 그를 불러 대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빌 머레이를 부채 영화를 찍습니다. 네. 그러나 존 맥노튼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이저 속에서 어떻게 인디 영화를 찍어야 되는가라는 방법을 이 영화 속에서 실험합니다. 그래서 존 맥노튼의 이 비디오를 빌려보고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망하신 것은 헐리우드 영화의 중독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올라와 있는 영화는 프랑스 영화의 무서운 아이라고 알려진 필립 게렐 감독의 사랑의 탄생입니다. 그는 무성 영화 스타일로 영화를 찍는 것으로 유명하고 여기서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로 올라온 영화는 저는 이 친구야말로 90년대 세계 영화제가 주목해야 될 만한 천재 중에 하나라고 맹세코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93년에만 세 편의 걸작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편 다 아주 좋아하는 영화들입니다. 네. 이 세 편은 깐느 영화제에 나갔었던 신체 강탈자의 침입, 인베이전 오브 더 바디 스내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개봉된 베니스 영화제 오프닝으로 소개된 마돈나의 스네이크 아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뉴욕 영화제에 등장하여 모든 영화평론가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악당 중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악당 중위는 바로 하비 케이틀인데 아빌 페라나는 뉴욕 거리에서 경찰과 예수와 창녀가 같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실험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아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끝나는데 1시간 40분 동안 골머리를 썩히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며 어디부터가 영화 바카시아가 근심스러우신 분이라면 도전해보십시오. 열 번째는 까이드 시네마가 낳은 최고의 천재, 최고의 스타, 최고의 그 이론가, 그리고 최고의 영화감독 장립 고다르의 나를 위해서 축복, 엘라스 부르모아입니다. 이 영화에서 고다르는 프랑스의 거물 제랄드 바르디우를 끌어들여서 그가 90년대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베니스 영화제에 이 영화가 출품되었었는데 심사위원들은 일제 이 영화에 대해서 평하기를 무슨 영화인지는 고다르만이 알 것이다. 우리는 이 영화를 채점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다르가 2001년에 찍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점점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롤링스톤즈와 가이에드 시네마가 뽑은 93년도의 베스트 텐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두 잡지의 성격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작품들이 많았는데, 자, 다음 주에 정성윤 씨가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오늘도 너무나 재밌게 저는 들었는데요.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롤링스톤즈지에서 피터 트래비스가 1위로 뽑은 영화죠. 쇼트컷스 중에서 Evil California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이 영화에 출연도 한 가수 애니 로스, 그리고 이기팝, 마이클 스타이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Girl and foolish fun lovers carry it.